함경북도 북부 피해 복구 전선에 총력을 집중할 때 대한 당주학년의 호소문에 호응하는 궐기 모임들이 각지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들에서 진행됐습니다. 모임들에서는 조선노동당 주학년의 호소문이 낭독된 다음 결의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토론자들은 당의 인민사랑의 호소를 가슴마다에 새겨안고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북부 피해복구 전투에서 주체조선의 새로운 전화위복의 기적을 창조해 나갈 불타는 결의를 표명했습니다.